주진욱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11일 파이주 무스타파 아사라주 리비아 국가 민족통일정부 수상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파이주 무스타파 아사라주 수상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수상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상은 리비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오늘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서 성과가 이룩될 것과 조선이 더욱 번영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